영국 신공산당 기관지 더 뉴워커 14일부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성과를 축하하여 이런 제목으로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해서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데 대해서와 온 사위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의 기치 높이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된 데 대해서 전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성과를 축하해서 미얀마 연맹연대성발전당 양건지역위원회 비서 타위는 1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